8 UBS. Boyoire Olympus. Today, Olympus 신전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HBS 대장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벌써 4월도 다 지났다니 말도 안 되네요. 왜 하필 중간고사 기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와 겹치는 걸까요? 저는 따스한 햇살과 푸른 하늘을 보며 한강에 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백남학술정보관으로 가며 눈물을 훔쳤답니다. 그나저나 시험은 잘 보셨나요? 어? 거기 노천극장에 계신 분? 미소를 지으시는 걸 보니 잘 보셨나 보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모두 박수를 쳐주세요. 오! 아, 저기 대운동장에 계신 분은 조금 아쉬운 결과를 받으셨나 본데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기말고사는 반드시 잘 보실 거예요. 모두 이 학우님을 위해서도 위로의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아니, 뭐라고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났다고요? 진짜 박수가 필요하신 분이 여기 계셨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직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신 학우님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 이제 시험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의 4월은 시험 때문에 우울하기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보다 뜨겁다. 우리의 밤은 질수어 는 별들과 모래알 그 사이 북쪽을 서는 탕탕 소리에 우리의 웃음꽃 피우고 저 멀리 달빛 우리 조명이 되고 스치는 바람 내게서 내게로 번져서 갈 때 사라져가네 우리 뒷모습이 두 손을 꽉 지친 노을이진 깜깜한 하늘 별들만 가득 채워진 채 우리 비춰주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에이. 우린 계속 타오르지 에이. 미소를 머금고 이 순간의 설렘을 너에게 바톡쳤지 우리의 새벽은 나보다 뜨거워 아침이 올 때까지 Awesome awesome awesome awesome "오늘은 어떤 신화를 설명드리면 좋을지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4월 하면 봄, 새싹, 보통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만 전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키워드는 바로 마녀. 아니, 마녀가 4월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사실 마녀들은 4월에 아주 바쁘다고 하는데요. 4월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이기에 특별한 의식을 갖거나 식물을 심거나 마법 포션을 만드는 데 딱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긴 하죠. 아무튼 오늘 해볼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극악무도한 마녀 키르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키르케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녀를 모티브로 한 그림들을 보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키르케 인비디오사라는 그림입니다. 초록색 액체가 담긴 그릇을 들어 강물에 쏟고 있네요. 아이고, 저 방금 키르케 씨의 표정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턱을 아래로 당기고선 눈만 바짝 치켜뜨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네요. 화가 많이 나신 듯해요. 키르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도 역시나 액체가 든 잔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손에는 긴 지팡이도 들고 있고요.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키르케 뒤에 있는 거울에 한 남자가 비쳐있네요. 그는 과연 누굴까요? 그 다음 그림도 보실게요. 와우, 강렬합니다. 강렬해. 아름다운 저택에 장미꽃이 뿌려져 있네요. 꽃이 뿌려진 길대로 시선을 올리면 아름다운 키르케가 보이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웬 사자와 늑대가 그녀를 지키고 있네요. 아, 그림을 보니 키르케가 더 궁금해집니다. 아이브의 I am. 로는 판타지, 진정한 판타지, 키르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키르케는 마법에 능한 임프였습니다. 다만 그 마법을 극악무도하게 사용하면서 마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오디세우스와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두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 기억하시죠? 목요일의 올림푸스 4화에서도 잠깐 등장했었는데요.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원정을 다니던 오디세우스는 큰 비바람을 만나 지중해 한 외딴 섬, 아이아이의 섬에 들르게 되는데요. 섬을 둘러보던 오디세우스는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곧 수색대를 보내 섬을 살펴보게 합니다. 숲을 헤치며 위험 요소를 찾던 수색대는 한 으리으리한 저택을 마주하는데요. 근데 이 저택 어딘가 매우 이상합니다. 주변에 이상할 만큼 늑대, 사자, 곰이나 돼지 같은 온갖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외딴 섬에 웬 저택 앞에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대체 무슨 일일까요? 레드벨벳의 주. 눈을 떴는데 엉텅 이상해. 대체 무슨 일이야? 기이한 현장에 대원들은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택에서는 곧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옷감을 짜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휴, 안심한 대원들이 힘차게 문을 두드리자 아름다운 여성이 문을 열고 나타납니다.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키르케죠. 키르케는 대원들을 집안으로 들였고 진수성찬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대원 중 한 명이었던 에우릴코스는 수상함을 느끼고 들어가지 않죠. 이미 친절하고 아름다운 키르케에 홀려버린 대원들, 눈앞의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잠시, 한 대원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자, 지금부터의 묘사를 함께 상상하며 들어주세요. 멀끔한 대원의 몸에서 억센 털이 하나씩 자라나고 코가 펑 뭉툭하게 변하더니 다리는 짧아지고 몸이 갑자기 커집니다. 목에서 꿀꿀 소리까지 나네요. 결국 그는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음식을 먹은 대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돼지로 변했고 키르케는 이들을 돼지 요리로 몰고 가버립니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본 똑똑한 대원 에우릴코스는 곧장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하죠. 화가 난 오디세우스는 바로 무장을 하고 키르케를 잡으러 가는데요.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 그는 약초를 건네며 이렇게 말하죠. 이 약초를 먹으면 키르케의 약에도 끄떡없다네. 그리고 키르케가 유혹을 하면 거절하지 말게나. 그게 자네가 이길 방법이야. 키르케를 마주한 오디세우스는 약초 덕분에 키르케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용감무쌍한 모습에 뜬금없이 키르케가 사랑에 빠지는데요. 덕분에 돼지가 되었던 동료들까지 모두 인간으로 되돌려주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Look What You Made Me Do. 'Tilted state. you. I don't like your perfect crime. How you laugh when you lie. You said the gun was mine. Isn't cool. No, I don't like you. But I got smarter, I got harder in the nick of time. Honey, I rose up from the dead, I do it all the time. I got a list of names and yours is in red underlined. I check it once, then I check it twice. Oh,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Ooh,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I don't like your kingdom keys. They once belonged to me. You asked me for a place to sleep, locked me out and threw a feast. What? The world moves on another day, another drama, drama. But not for me, not for me. All I think about is karma. And then the world moves on, but one thing's for sure. Maybe I got mine, but you'll all get yours. But I got smarter, I got harder in the nick of times. Honey, I rose up from the dead, I do this all the times. I've got a list of names and yours is in red underlined. I check it once, then I check it twice.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I don't trust nobody and nobody trusts me. I'll be the actress starring in your bad dreams. I don't trust nobody and nobody trusts me. I'll be the actress starring in your bad dreams. I don't trust nobody and nobody trusts me. I'll be the actress starring in your bad dreams. I don't trust nobody and nobody trusts me. I'll be the actress starring in your bad dreams. I'm sorry, the old Taylor can't come to the phone right now. Why? She's dead.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just made me do. Look what you made me do. 알잼미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사실 이 짧은 일화만 가지고 키르케를 악녀로 규정하기엔 그녀는 너무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매우 다양한 각도로 봐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픈 미디어 속 신화는 바로 매들린 밀러의 소설 키르케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키르케 이야기를 모아 그녀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재해석한 장편소설이에요. 키르케는 주로 마녀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지만 사실 그녀는 아픈 어린 시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한 인물이라는데요. 신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님프들과는 달라서 배척을 당했었죠. 어찌 보면 신보다 인간에 가까운 존재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가 매들린 밀러는 그런 키르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인 우리에게 조언과 위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키르케의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남자가 사랑할 때. 그리스어로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님프치곤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가족에게마저 외면당하느라 이름도 없던 키르케. 그런 그녀의 우는 소리가 마치 독수리의 울음소리 같다며 붙여진 이름이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키르케는 그런 자신의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가 신들에게는 독수리 울음소리로 들리는 걸까요?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이야기.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다시 공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신화를 읽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마녀로 대표되는 인물 키르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숲속의 미스테리한 미모의 여성, 그리고 그 저택을 둘러싼 수많은 짐승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을 돼지로 만들어버린다는 설정까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신화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HUBS